방부샤 쉐이짜간까 얼와 212 다른 시친과 방부샤 쉐이짜 하이파 워터칼라 샹여 쇼도 화 파이어 你是我的香槟，专门准备封顶。 阿름아름다움，非常迷我，听到你心他声音。 Hold up， 风水星，听到很好听。 Hold up。